벌써 힙합 시내 발들인 지도 5년 내 본연의 명분도 잊어버렸지 혹여 나쁜 거 배울까 걱정하시던 아버지 뒤 숨겨놓은 것은 담배와 라이터 Dance like a future like a 신나게 놀던 무대 뒤풀 꺼진 무도 회장 피에로가 돼 Twins mixtape or one upgrade to 시도했지만 나 다시 물거품이 돼 17년 살아도 헛바퀴 돌면 나돌았었지 어느새 얼굴엔 수염도 낮고 대책 없이 쓴자 퇴사에 미친 듯 후회하며 집앞 슈퍼에선 소주를 샀어 가족들이 걸은 기대감에 난 자책과 실망감으로 만나 보답하네 불가항력이야 그들과 마주보기 싫어 집에 갈 돈으로 다시 나는 담배를 샀네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이미 지나버린 시간에 내 써보내는 엽서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이제 지나갈 시간에 내가 써내리는 걱정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이미 지나버린 시간에 내 써내리는 엽서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이제 지나갈 시간에 내가 써내리는 걱정 가끔은 빌어 나의 모든 것이 바뀌길 부하 명예가 뱃속 타라처럼 박히길 Underground 힙합 씬 혼자 막으룩며 악발 익은 성에 손발톱은 모두 뽑힌 뒤 사람들이 그래 이건 미친 짓이야 뭐 투자한 시간에 이건 미치는 짓이야 내 생명을 담보로 두개 날개를 달고 다시 전장으로 뛰어가지 학두병의 각오로 내 낡은 빅페이스 초침 소리에 밤을 새며 사바짜 비트에 계속 식은 땀을 흘려 잠깐 담배 한대 피러 나오면 가족들의 기대와 절실함에 대한 아우성이 들려 이미 난 지쳤어 과모든 면에서 난 또래 애들보다 한두 박자 더 뒤쳐졌어 이렇게 나 자신의 핑계를 대 그러다 보니 또 하루가 갔네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이미 지나버린 시간에 내 써보내는 엽서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이제 지나갈 시간에 내가 써내리는 걱정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이미 지나버린 시간에 내 써내리는 엽서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이제 지나갈 시간에